있어도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신기해. 하루가 지나갈수록 널 향한 나의 맘은 더 깊어지고 있어. 지금 이 노래가 또 다른 사람 노래 같을 수 있어. Yeah, I know. 그래도 난 부르고 싶어. 지금 이 느낌을 So baby 들어줘. 너를 위해 부를게.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매 순간이 난 좋아. 뭔가 있는 것 같아. 안 닿으면 알려줘. 없다면 지어줘. So what is beautiful feeling? 이 아름다운 느낌. 너와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매 순간이